있잖아. 우리 함께한 많은 날 동안 함께 아파했잖아. 서로의 일인 줄도 모르고 넌 어디 있는 거니? 나의 목소리 들리지 않니? 아픈 내 심장이 너를 찾는다, 너를 부른다, 미치도록. 웃었잖아.